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하세요 지금. 아, 저만 되는 겁니다. 네. 네. 편집 조금만 늘어나네. 서드렉 파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텐션이 그렇게 낮으면 어떻게 해? 다시 한번 해. 아, 네, 알겠습니다. 서드렉 파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 크리스마스라서요. 좀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오늘. 오늘이 크리스마스라서 잔잔하게 해보려 했는데 네. 네, 쿠사리 먹었네요. 아 예. 네. 오늘 지금 딱 느낌이 아 지금 방송이 드디어 이제 저희 트위치 방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네. 방송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이 갖췄다. 그렇죠. 틀이 잡히고 있다. 네, 지금 구색을 잡혀서 지금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저희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카카오톡 보이스로만 연결됐었다가 지금은 그렇죠. 아까는 이제 카카오톡 영상 통화 했었다가 그렇죠. 이제 드디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우 제대로 된 화면과 제대로 된 목소리로 깔끔하게 네. 나올 수가 있어요. 야,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고개 그만 끄덕이고. 네가 말하는 게 잘 들린다고. 응, 빨리 자 말씀하세요. 김승찬 씨. 그 디스코드는 제가 많이 썼었는데 이거를 네. 써야 될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잘 풀니까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에요. 디스코드를 왜 쓰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여기 애들도 메신저를 쓰는데 네. 특히 어린 애들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을 또 애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서 좀 파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으로도 혹은 핸드폰으로도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많이 쓰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뭐 모두의 볼 카카오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 뭐 카카오는 좀 다르죠. 데이트온 같은 느낌. 김승찬 씨 그리고 그 화면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중심으로 센터로 와주세요. 좀 이리 와, 이리 와. 네. 너의 얼굴을 보여줘. 네, 됐습니다. 네. 아 완벽해. 아, 아 좋네. 진짜 우리 셋이 함께 있는 듯한 네. 기분.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신 네. 이제 팟캐스트 듣으신 분들은 네. 이제. 저희 트위치도 한번 꼭 봐주세요. 네, 트위치 방송에 가면은 지금 요번 화부터는 자동 녹화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이야!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설정의 메뉴를 못 봤어. 네. 우리 녹화했는데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주화를 날렸어요, 그래서. 주화를 날려먹고, 이제 세 번째에서야 드디어 네. 이제 녹화본이 이제 자동 저장이 될 거예요. 약 14일간 저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 동안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4일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전에 우리가 다운받아서 유튜브 같은 데 이제 박제를 해놔야죠. 아, 네. 편집을 그렇구나. 해서.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기존에 있던 저희 세 가지의 꼭지를 전부 파괴하고 그냥 우리끼리 재미난 얘기나 해보자. 스타 떨어보자.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전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아유, 이게 뭔 모임이냐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술 먹을 때 그때 그 토픽 이 정도로만 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 또 술 한번 까야 되나요? 굳이 뭐 음주 방송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김승찬 씨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한번 네. 또 한번 파보는 시간을 물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제일 멀리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요즘 친하게 지낸 여자 이름 세 개만 대보세요. 아 보통 남자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고요. 알아요. 근데 여자애들 셋을 대라고요. 네. 컴퓨터상에서 만난 사람 말고요. 오프라인에서. 아, 오프라인에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여자한테 초콜릿 하나 받았습니다. 진짜? 네, 빨리 더. 썰 풀어봐. 푸세요. 말도 안 돼. 아, 그러니까 약간 오타쿠 같은 친구인데. 너 그러면서 너 지금 손이 막 턱으로 올라간다? 약간. 막 자랑당당해 멋있어. 아니 어차피 뭐 그 이상한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 얘네는 이제 20살 애들이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네. 그래서 보통 20살짜리 애들이 많고 저랑 좀 친하게 지냈던 한 명애가 여자의 아시아계 여자인데. 네. 근데 이 친구가 뭐 수학 시간 처음 시간 때 저랑 같이 앉게 됐는데. 네. 계속 같이 앉게 됐어요. 뭐 팀플도 계속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얘가 이게 좀 고마움을 느꼈는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초콜릿 막 이렇게. 옆에 앉으게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뭐 팀플도 할 때 좀 수학이 쉽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잘 알려주다 보니까 고마워서 그랬는지. 수학오빠네 수학오빠. 자 잠시만요. 내년이면 30살이 되는 김승찬 씨 과연 그 마을 그 20살짜리 그 마음이 과연 순수한 고마움이었을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연 그 소녀의 마음이 과연 스무 살짜리의 그 소녀의 마음이 순수한 고마움이었는지 공부였는지 네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글씨알 보시죠. 저는 그게 아니라 아 근데 진짜로 약간 솔직히 그 정도 한 학기면은 6개월 그러니까 순수 뭐 예를 들어서 수업 듣는 기간만 따지면 4개월 요 정도를 4개월. 그 정도를 그렇게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며 지냈다면 그럼요. 어떤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가야지. 예쁜가요?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네. 아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저기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보이는 네. 방송이라도 우리 팟캐스트가 맨 처음 시초였어. 처음에 말로 하기가 그래서 저기요 매력적이거나 매력적이다 해줘요. 아 그래요 개성 있다라든가 그래. 그리고 몇 가지 좋은 말들 있잖아요. 빨리 공부 잘해 생겼다던가. 예 공부는 진짜 잘할 것 같이 표현하기 그런데 아무튼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이고 그래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라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고 있어. 성격은 어때요? 뭐 성격은 성격은 약간 내향적이에요. 아까 그 덕후스럽다라는 게 조금 이제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약간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혼자 웃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봤군요. 아 근데 살짝 느낌이 본인은 덕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혼자 이제 둘이 단둘이 얘기하다 막 하하하하 혼자 웃고 그죠 그 왜 그 트와이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네 페이스북 일단 그 사진이 네. 애니프 일본 애니메이션 사진이 아 혹시 근데 그분 캐나디언? 캐나디언? 네 여기서 뭐 여기서 자라난 네, 그런 뭐, 오타쿠 같은 친구들 좀 많이 있더라고. 그렇구나 신기하다. 제 룸메이트도 좀 그 애니를 되게 좋아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이제 컴공과의 현실을 알겠죠? 네가 이제 공대 세상에 처음 들어온 거야. 우리가 일본어를 괜히 잘하는 게 아니지. 그럼 니혼고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리스닝이 바로 돼. 어느 순간 자막 없이 본다고. 우리가 너한테 너무 정상인처럼 대해줬나 보다. 그니까 좀 더 우리가 그 티를 냈어야 돼. 난 요즘 성우하고 나서 너무 행복해. 같이 같은 친구들. 그럼.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난 이제 슬슬 이제 그 있잖아. 성우학원 요즘에 이제 네. 투니버스 공채가 떴어요. 성우는. 아 진짜로? 네 투니버스가 3년에 한 번씩 공채가 열리는데 성우 공채가 올해 떴어요.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진짜 힘들겠다. 네. 근데 이제 그 공채 하면 단문이라고 해서 그 읽어서 녹음해서 보내줘야 하는 문장이 있어요. 조그맣게? 네, 근데 이제 그게 투니버스잖아. 그러니까 보통 애니메이션 대사야. 받아라 금자부신술! 그런 것도 있어. 뭐가 있냐면 탑블레이드 있어요. 요거는 고시옷! 이런 거 막. 3, 2, 1, 고시옷! 이거 해줘야 된다고. 아 웃긴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가지고 막 그 뭐 그 첫 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뭐 그 되게 잘생긴 남자 네? 가령이야 여자 주인공 이름이. 그래서 막 가령아 오늘 몸이 하루 종일 안 좋았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가령아 오늘 몸이 안 좋았던 거야? 몸이 안 좋았던 거야? 막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탑플레이어야. 류는 죽지 않았어! 그런 거 해줘야 되고. 잘 받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것도 한참 부족하다고 욕 많이 먹었어 나. 그리고 감정을 더 실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원피스 그 캡틴 크로우. 그래서 누구죠? 그 맨 처음 나왔던 우속이 우속 처음 합류할 때 그 집사인데 자기가 3년 동안 참았다 그러면서 그 딱 자기 정체 밝히는 순간 막 알겠습니까 이제? 뭐 이러면서 해야 돼 막 아니 무슨 해야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보면서 내가 덕후다라는 걸 느낀 게 대사만 봤는데 뭔지 알았어. 대사만 봤는데 아 이거 3번은 개잖아 개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뭐 여자 것도 보면서 아 이거 1번은 IM스타는 요즘 되게 유명한 거로 아이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는 거고 말해서 막 얼추 분석이 돼서 야 나도 개 덕후다 말해서 막 이제 그래 힘들어. 근데 이걸 마냥 욕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그 김승찬 씨가 요번에 업로드하면서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 기술 분야에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 실질적인 진짜 분야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취미 분야로 가려고 해요. 취미 분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취미 분야에서 요즘 뜨고 있는 팟캐스트들 중에 대다수가 애니메이션. 아, 진짜로요? 어, 완전 대세예요. 이해를 모르겠네. 어, 왜지? 뭐 덕후로니 뭐 이런 거 해서 애니메이션 관련한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들이 매달 주목할 만한 팟에 하나씩은 올라오고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요즘은 이제 그 팟캐스트 취미 계열은 애니메이션 썰 푸는 게 상당하다. 왜냐면 근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팬덤도 많은 그런 거고 그거를 이제 썰을 풀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지대넘냐시라고 해서 이제 지식을 전달하던 프로그램. 네. 그 프로그램이 뜰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떠한 지식을 전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토론거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렸던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처럼 애니메이션도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성우는 이랬다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한마바퀴는 이런 거였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건 아니지 않냐. 아니다 저 사람이 맞다면서 둘이 막 팬들이 와서 싸우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 좋게 잘 흐르면 그런 식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에 대한 썰을 풀어나감으로써 네. 팟캐스트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 애니메이션 관련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은 어디까지나 감상용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그거에 푹 빠져있는 사람, 아, 그니까 난 성악원 가서 좋다는 점이 나의 덕후심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거를 표출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서.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라 해야 되지? 공질감을 서로 느끼는 거네. 그냥 소속감? 네. 아니야. 그런 것도 잘 넣어. 그래서 김승찬 너 너무 고결한 척한다. 그래. 자식 안 되겠구만. 소속감이라니. 아, 저도 원피스 나루토 다 봤는데 그런 논쟁에 참여한 적은 없어. 찌찌찌찌찌. 아, 그 기억 안 나요? 우리 저번 방송에 그 얘기를 해야지. 원나블리겠습니다. 네, 아, 그 저번 방송에 저희가 이제 트위치 방송 켰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을 하게 되면 저희끼리의 얘기에 집중을 주로 하는데 네. 채팅에 갑자기 뜬 거야 한 사람이. 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형님들 뭐 하면서. 네, 그때 처음으로 팟캐스트 이제 시청자가 한 명 잠깐 들어왔어요. 팟캐스트 말고 요 트위치 TV에 시청자가 한 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나루토에서 네? 가이랑 카카시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할까 말까요? 난 진행자로서 엄청 고민을 했어. 나도 저걸 봤는데 저거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김승찬 씨가 생각하기엔 가이랑 카카시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카카시가 훨씬 세지 않나요? 카카시 그 눈 가려진데 그 사륜함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나중에 만화경 안 돼? 만화경 됩니다. 아, 되죠. 되죠. 그게 그렇죠. 그 걔가 원래 어떻게 뭐 죽음으로써 뭐 생겼던 거 알고 있었는데 나루토는 너무 안 본지로 됐어요. 요즘은 또 보루토. 동료가 희생했는데. 맞아요. 린이 죽었어요. 했던 거. 린이 죽어가지고 만화경 떠가지고 이제 그걸로 공간 이동을 시키. 내 기억으로는 그 이렇게 땡글뱅이 그 쉼표처럼 생긴 애가 하나 있는 게 있고 두 개 있는 게 있고 세 개 있는 게 있고 마지막에 십자가로 이렇게 우주 원자핵처럼 이렇게 크로스 돼 있는 애가 있잖아. 만화경은 약간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어. 그 복잡하게 생긴 게 원래 그 눈하고 다른 거지. 그쵸. 그러면 내가 기억한 게 맞을 거예요. 그 쉼표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고 보통 두 개 있고 이제 거기서 하나 뜨면은 세 개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그 우주 원자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게 나와. 말씀은 뭐 스톰 오브 히어로즈 막 이런 느낌처럼. 히어스처럼 이렇게 그게 있어. 그리고 근데 그래도 그 가이도 뭐 팔문 개방 뭐 이런 거 있다며. 그래 봤자 어차피 몸땡이 늙으면 쓸모없는 것. 그 몸에서 막 증기나고 원피스에 그 나 뭐라 해야 되냐 그 루피처럼 되는 거 있잖아. 그 새빨개지는 거. 뭐 대표적인 사례로 그래봤자 뭐야 가이 제자 롱리는 그냥 중간에 증발했잖요. 아 그렇구나. 그것만 봐도 가이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알 수 있어. 난 지금까지 롱리를 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닙니다. 그러네. 롱리가 정말 녹았구나. 롱리 녹았어. 카카시 제자는 다 이제 짱 먹고 이러는데 그러게 말이야. 롱리 제자는 그냥 증발되고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닌자 세계에서도 학벌과 그 연대 혈연 혈연과 지연과 학연 아 진짜 나뭇잎 마을을 폭파시켜야 됩니다. 괜히 오로치마루가 그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야망가였어. 그 사람은 체계바라 그렇죠.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렇죠. 이 썩을 대로 썩은 현재 사회를 계급 사회를 부셔버리겠다. 나루토 그놈 머리가 노란 게 트럼프 같은 놈이었던 건데. 그렇지 막 전쟁하던 거. 지 아빠 아야 조지 부시인가 그럼 부시인가 아빠도 그거였으니까. 대통령이었으니까. 아들 부시 아빠 부시 같은 느낌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라크에 쳐들어가던 논팽이었구만. 아, 왜? 전쟁 일으켰어. 역시 나라를 단속시키려면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라고. 아 그렇구만. 전쟁을 일으켰죠. 어떻게 문과의 입장으로서 그런 나루토의 정치력 또한 그런 외교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뭇잎 마을의 어떤 식품 자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던가. 네. 아니 너무 신상을 밝히니까. 저도 이제 이과라 가지고 이과생 많이. 네? 아, 네. 거기에 이과가 치고 들어갈 게 있나요? 차클하면 다 되는데. 거기는 존재할 수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에너지 보존으로 따져봤을 때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뭐 둘 중에 하나가 내 목숨을 갉아먹거나 어디 뭐 다른 데서 훔쳐오거나 에너지 보존이 안 되잖아요. 야, 이 풍력 발전 이거 그 나선안으로 풍력 발전한다 생각해봐. 이것이 바로 무한재생 에너지죠. 잘 돌아가겠지. 핵 융합 발전 같은데 거의. 그러니까. 아 뭐 근데 그런 걸 따지면은 은근히 강철의 연금 집사는 아유 잘 끝났지. 잘 끝났어요. 애니판에서는 딱 그거지 않아요? 그 연금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른 세계에서 사람들의 목숨이었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비슷 그러니까 조금 틀어졌는데 원래 애니판에서 그러니까 그 애니가 두 개 있었잖아요. 예. 리메이크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만화책 그대로 나온게 있고 그 만화책보다 진도를 앞서버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해버릴래라고 해버린 게 하나 있었죠. 그거는 이제 현자의 돌이 그랬죠. 현자의 돌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숨이었고 그쵸. 사실상 뭐 등가 교환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나갔던 그런 게 있었어요. 너희들의 목숨이 에너지였다. 김승찬 씨는 아마 강철의 연금술사를 안 본 것 같아요. 어허. 왜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애니력이 약한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애니 얘기를 하면 안 돼. 안 된다. 승찬이 다음 주 동안 내가 목록 찍어줄게. 다 읽어봐. 다 보고 와. 아 그러고 보니까 캐나다에 만화방 같은 거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아, 그거 있어. 그 빅뱅이론 좀 보신 분 있으세요? 빅뱅이론? 뭐 쉘던 나오는 거요? 네, 그 빅뱅이론 보면은 가끔 이제 그 만화책 파는 샵이 따로 있어요. 코믹도. 아, 그렇죠. 코믹. 근데 거기는 네, 코믹. 우리가 하는 그런 렌탈 샵이 아니잖아요. 렌탈 샵은 제가 못 봤어요. 코믹 샵만 보고. 근데 사실 만화책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얼마 정도죠? 하나에 한 3달러 했는데 엄청 얇아요. 진짜. 10쪽밖에 안 돼. 10쪽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컬러 코믹스북처럼 나오고 네. 우리는 단행본이 그 딱 연재분에서 흑백 만화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 스파이더맨 이런 거 마블 이런 시리즈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얇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또 얘네는 올드 할수록 뭐 더 유니크한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60년대 책 이런 거 몇십 달러에 팔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오히려 재패니션 이런 거는 만화책 보기가 거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깜빡깜빡 하고 있어 우리 승찬이. 목소리가 좀 끊겨서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들으려 그 보기에는 힘들 것 같다. 캐나다 애니메이션은 아 그래도 그건 있었어요. 뭐 건담 프라모델이라. 네, 건담 프라모델은 그 무슨 피규어들, 피규어들, 네? 원피스 피규어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 근데 만화책으로는 일본 만화책은 뭐 거의 못 봤지. 그렇구나. 네, 뭐, 신기하다. 아, 다들 알죠? 그 인터넷에 사이트 잘 찾아 들어가요. 알겠죠? 그 사이트 중에 다 모아둔 데가 있어요. 찾아보고 내가 우리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 렌탈샵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아요. 뭐 놀수빈이 또 새롭게 단장해서 그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 만화방들이 요즘 또 핫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러보는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좁진 않고 사람 누울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보고 막 이런 것도 많고. 그렇군요. 네, 요즘 그 만화방들도 리뉴얼을 해서 많이 네, 또 김승재 씨 말씀하세요. 요즘은 이제 단순 뭐 서비스가 아니라 점점 체험을 제공해줘야지만 살아남는 프랜차이즈든 뭐 기업이든 그러니까 B2C 기업들 보니까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 렌탈샵도 이제 그냥 단순히 빌려주는 거는 이제 보는 것 같고 어떤 공공적 서비스 네. 그게 있고 근데 나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 의아한 게 네? 마치 소비자가 원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를 따라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보면 기업이 주도해서 지들이 바꿔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던데 그런가요? 나는 이 만화책 사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렌탈은 돈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답시고 시간당 1,500원 이렇게 받고 건당이 아니잖아 그거는. 맞아. 그리고 보통 만화책은 느리게 읽는 사람들은 뭐 2시간에 한 권, 1시간에 한 권 이렇게 읽기 때문에 맞아요. 저 그래요. 렌탈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는데 그거를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머리를 굴린 것밖에 안 된다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PC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PC방을 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채용을 한 거야. 렌터를 해줘서 하루 동안 1박 2일 동안 갖고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만화책을 보유해야 되고 더 그 회전율이 굉장히 늦는데 책도 많이 가지고 시간당으로 해주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나온 게 그런 여기 그럼 더 머무르게 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 좋진 않아요. 나는 뭐 솔직히 좀 이득이에요. 나는 한 권 읽는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전 정말 손해. 근데 그 속도로 읽어도 생각해보면 렌탈샵에서 빌렸을 때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 진짜? 응. 내가 막 후루후루후루 읽어가지고 원래는 1박 2일 동안 한 번 정도 더 읽을 수도 있어. 내가 빌려갔으면.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읽고 꼽아놔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안타까운 게 추리물을 이제 못 읽겠어요. 나는 추리물 읽을 때 내가 추리하는 스타일이거든. 김재일 보면서 뭐지? 뭐가 지나간 거지?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다시 읽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읽기도 하다 보니까 기다려 모르게 생각보다 볼 거야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시간 아까운 거야. 못 보겠어. 막상 다시 봐도 범인 아는 것도 아니고. 여튼 뭐 만화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얘기나 재밌구만. 해보죠. 그래서 김승찬 씨는 캐나다 연애 지금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까지 완성이 되나요? 아직은 뭐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는 발견은 못해서. 그 안 그래도 아직은 약보. 최근에 그 어떤 글을 봤어요. 아 뭐 글을 올렸어요? 아니 글을 봤어요 제가. 쌤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우리나라 사람인데 홍대에서 뭐 스위스 분이었나? 그 엄청 이쁘신 분. 나도 글 봤어. 그분에게 대시했다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승찬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승찬이 매력적이야.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네, 딱 이리 와. 제 밑으로 와. 돌리는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그 생각을 해. 이제 우리 나이가 서른이 다 돼가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김승찬 씨도 한번 커피숍에서 Can I get your digit? 이런 식으로 한번 가는 거지. 그 미국에서는 그 넘버를 그러니까 번호 주세요를 디짓이라고 많이 하는데 디짓? Can I give you digit? 그러니까 디지털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디지털? 숫자들의 조합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느낌인 거지. Can I give your number? 이게 아니라 디짓?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 물론 흑인이라고 들었어. 그 디짓 하는 애들. Yo, give your digit, baby. We talk lap, yo. 하여튼 뭐 승찬이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 드니까 그 심리적 저항선이 점점 낮아진다 그러니까. 그래 뭐 아닌 말고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는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확실히 이제 대신은 옛날에 비해서 그냥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언젠가는 한번 뭐 내 생각에는 이제 그 스타벅스 이런 데를 자주 가면 되려나? 또 거기서도? 커피숍을 한번 가보는 거 여기서 팀홀튼. 팀홀튼이 여기는 거예요. 팀홀튼? 그건 뭐예요? 소개 좀 해줘요. 카페 같은 건가? 그 팀홀튼이 사람 이름이에요. 캐나다 하키 선수인데 지금 살아있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예전에 한 7, 80년대 때 되게 유명했던 캐나다 하키 선수가 이제 은퇴하면서 그 카페를 차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거의 국민적인 카페고 오히려 스타벅스보다 거의 다 팀홀튼이 되게 많이 가격대는 어때요? 스타벅스 대비? 그때는 훨씬 싼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요? 아메리카노가 여기서 웃긴 게 좀 그 우리나라 블랙 아메리카노 많이 먹잖아요. 네, 그 여기선 블랙 커피 블랙 커피를 잘 안 팔려고 하던 안 팔 메뉴에 일단 없고 아메리카노를 그걸 시키면 아메리카노를 따로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안 팔고 핫 아메리카노는 팔긴 파는데 잘 안 먹더라고. 여기서는 더블 더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더블 더블 시럽 아마 시럽을 더블 두 개 넣으려고 하는 게 더블 더블인데 샷 두 개 시럽 둘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맞아.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게 거의 고유어처럼 잡혀 있어서 고유처럼 생겨서 여기 사람들을 거의 더블 우리나라 아메리카노 말하듯이 더블 먹을래 뭐 이거 같은 느낌이구나. 아세요? 근데 그 거기 떠떠 근데 그러면은 그 더블 더블은 뭐 우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마셔봐가지고 안 마셔봤어요? 저는 커피를 못 마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보통 근데 내가 느낀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원래 그런 커피 전문점들이 퍼지기 전에는 그 믹스커피가 굉장히 더 많이들 마셨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딱 그 맛이 커피. 약간 스탠다드인 거야, 쉽게 말해서. 네. 커피에. 네. 그래서 그쵸. 어, 베트남에 가서 연유커피니 뭐 이런 걸 먹어도 그 맛이 나고 믹스커피 맛이 나고 어, 미국에 가서 더블더블을 먹어도 믹스커피 맛이 나고. 오 마이 갓. 막 익숙한 느낌? 어, 그. 네, 말씀하세요, 김수찬 씨. 설탕 둘, 크림 둘을 뜻하는 설탕 둘, 크림 둘. 예, 그 다방 커피잖아. 설탕 둘, 크림 둘. 크림 둘, 막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물에다 타 먹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 크림이 따로 들어간다는 거 보니까. 그러겠네. 커피에다가, 예. 그러니까 딱 그 스탠다드 그 맛인 거야. 믹스 커피 맛인 거야. 어디나 똑같구만. 우리나라에 아메리카노가 퍼진 게 그나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게 됐냐면, 기존의 커피들은 단맛이 심했기 때문에 먹기 싫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 근데 네. 단맛이 없는 커피가 뭐예요?로 물었을 때, 뭐,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얘기를 해주잖아. 에스프레소 너무 싸요, 근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정착을 하는 거지, 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는 그게 좋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네? 좀 먹다가 물을 채워서 좀 연하게 먹고, 물을 채워서 연하게 먹어서 마지막에 보리차처럼 딱 마무리한 게 난 너무 좋거든. 보리차? 아니, 그 커피도 먹다 보면. 너무 싱겁지 않아요, 그러면? 싱거운 것도 난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자 1리터 커피를 먹는 거지. 그렇게 해서. 카페인이 끝까지 빨아먹겠다. 어, 그럼 게다가 샷 추가하면 얼마나 하고 뭐라 해야 되냐. 싸고, 저렴하고. 샷 추가만 해도 그 아메리카노를 싱겁지 않게 계속 그럼, 먹을 수 있다고.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로 마시는데 거기서는 그럼 블랙커피를 잘 안 판다?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인 친구가 네.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맨날 주문하거든요. 그 네. 수업시간에. 근데 수업시간에 나가서 이제 그 하려고 하는데 약간 종업원이 싫어한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면은 뭔가 일이 따로 필요한지 이게 좀 약간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 그냥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냥 에스프레소인 아이스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스프레소만 담아달라 한다면 거기에다 물 채우면 되잖아. 내가 에스프레소 and water 아니 아이스컵이 있어야지 이제 얼음이든 잔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유는 따로 있어. 따로 비치 되어 맞아. 어 진짜? 우리나라도 스타벅스에 네. 원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대리점 주인들이 일부러 안 놔. 돈 든다고. 오 그렇구나. 몰랐네. 알아서 그냥 그 따를 수 있게끔 아예 큰 뭐 1.5L인가요? 아니 그게 뭐지? 그 스틸 보틀 같은 게 있죠 거기. 큰 거? 네, 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에스프레소인 아이스컵을 하면은 라떼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사실 라떼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거잖아요. 그냥 넣는 액체의 차이만 있는 거지 뭐 따로 뭐 거품을 내는 거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여튼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더블 더블이 어느 정도 가격이에요? 더블더블이 네. 정말 가격이 아까 지금 검색 중이야. 상품명이 뭐라 했죠? 다시 알려줘요. 나 까먹었어요. 토몰스? 티몰튼? 티몰튼? 팀 홀튼. 팀 홀튼. 팀 홀튼. 거기도 일단 엄청 쌌고 한 1달러 몇 불 사이였던 것 같아요. 1달러 몇 불? 1.5면 일단 백다방 같은 느낌인가? 그러네. 제가 차이티를 주로 마시는데 차이티? 한 2불 정도? 2불 정도? 오, 스타벅스 싸네. 그때 한국에서는 한 6천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싸요. 싸네. 나 갑자기 궁금한데 캐나다 달러는 얼마 정도예요? 비싼가요? 캐나다 달러도 한 1,000원 하지 않을까? 캐나다 달러는 920원 뭐 이런 거. 미국 달러보다 좀 더 싸구나. 어, 그럼 커피가 네, 진짜 원래는... 싸네. 거의 그러니까 혼자 놀랐어. 어, 마치 그거 우리 그 캔 음료 그거 850원 뭐 이러네. 싸네 싸. 캐나다 여행 가기 좋은 동네구나. 어, 와, 빨리 그거 해야겠다 야. 어서 와 캐나다 해야겠네. 아니면 우리 오타쿠도 집에 가볼까? 캐나다 오타쿠를 찾아서? 아 그런 거는 너무 뻔해. 뻔한 거는 하면은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김승찬 사는데 가가지고 이게 몇 달러짜리죠? 이런 거 좀 월세 좀 해주고 티몰튼 가가지고 막 우유 부어 먹으면서 눈치 보고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야지 재밌지.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라서 뭐 하는 게? No ice americano. I need ice cup and pour the espresso. Give me water. 두 개 시켜서 하나를 라떼, 하나 아메리카노 만들어 먹자고. 좋아. 바리스타 또 자기 스스로 철량해질 거예요. 왜요? 철회하게 된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특집으로 가지 않겠니? 아 그럼. 철회하지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해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킨 다음에 옆에 분한테 Are you alone? 뭐 이런 거 해줘야지 뭐. We are alone too. 여튼 뭐 그래서 김승찬 씨 좀 팀홀튼 얘기는 좀 신선한데요. 그러니까요. 전혀 몰랐던 캐나다의 어떤 국민 커피. 우리나라의 백다방 같은 느낌으로 있는 저렴하고. 그러면 거기는 뭐 스타벅스도 좀 더 싸겠네. 그러겠네. 그 정도 팔려면 3달러 못 넘길 것 같은데. 나중에 스타벅스도 한번 가고 얘기해 줘. 한국보다 안 가보긴 했는데 한국보다 싸지만 그래도 팀홀튼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렇겠죠. 1점 몇 달러라는데. 그러니까. 야 그거는. 그거 자판기 느낌인데 그거는. 아 좋겠다. 우리도 그런 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원래 좀 생기나 싶다니만 걔네들도 다 올렸어. 땅값도 비싸고. 땅값이 문제인지 나 모르겠어. 이디아가 좀 싸지 않네. 이디아가 조금 싸긴 한데 그래도 3,000원이네요. 3,500원쯤. 아 3,000원. 그러니까 원래 뭐 900원, 1,200원 이런 애들이 조금씩 생겼는데 그것도 너무하다 싶은 게 그러니까 네. 그 가격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그 커피 양 줄인다고 뭐 얼마나 아껴질까 싶어요 난. 그렇죠. 그 컵이 너무 요만한 컵에 줘가지고 나 좀 아 이건 너무 빡 막 이러면서 막 야 900원이라 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는 샷 들어가고 물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그게 차라리 연하게 타주지 이 컵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 입에 붙이라는 거냐. 자판기에 가서 블랙커피 난 뽑아 먹겠다. 입감심이네 해라.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많이나 다를까 요즘 많이 없어졌죠 뭐. 그렇죠. 차라리 뭐 1리터 커피 이런 거에서 큰 애들이 잘 팔렸지. 우리나라 좀 컵 미국 캐나다 사람들도 커피 많이 마시나요? 여기도 되게 많이 마시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전 전세계적으로 수업 시간 전에 가서 마시고 항상 줄 서 있고. 아 진짜? 똑같네. 똑같아 똑같아. 전 세계적으로 카페인 중독이구나. 에이, 씁쓸하네. 네. 아유. 우리 또 그러고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어떤 크리스마스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 크리스마스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딱 봐도 난 방구석 남자애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얘기로 나는 준비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우리 죄송한데 저 잠깐 나갔다가 될까요? 화장실인가요? 뭔데요? 네이처 스콜링? 아, 예, 갔다 오세요 일단. 요넥스 저 어디서 타코 친하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뭔가 연락을 받았나봐요? 아니면 설마 그분인가요? 타쿠요? 타쿠녀? 오타쿠녀? 아 그러네. 누군가 제 연락이 왔나? 나 이거 좀 치워주래. 김일보맨. 그렇지. 우리 승찬이 형도 매너 있으니까 저런 거 뭐 함부로 거절 안 하거든요, 잘. 그럼요. 다 일단 받아오고 보죠. 그렇죠. 저 뭐냐, 눈웃음에 여럿 갔죠. 아, 갔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네. 갔다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갔다고 칩시다. 네. 아유, 진짜 없으니까 허전하네, 갑자기 또. 아, 그래도 나는 지금 이 방송 화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유, 깔끔해요. 그럼요. 아, 저희가 방송 화면을 구성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원래는 처음에는 좀 이제 디자인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일부러 좀 촌스럽게 많이 넣어놨었는데. 아,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좌상단에 이제 배경이 없는 텍스트로 이렇게 지금 저희 서드랙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좌하단에 승찬이의 화면이 나오고 전 나머지 전체 화면으로 우리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요 정도면 스트리밍이 기본 구성이 갖췄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하단 쪽으로 채팅창이 반투명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고 네. 우상단 쪽에 이제 만약에 도네이션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뜨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서 못봤네요. 근데 뭐가 됐든 이러한 구성을 딱 갖춰놓은 게 네. 최소한의 어떤 방송하는 사람의 예의다. 나... 방송은 요 정도가 돼야지 그나마 아 방송 막 이런 느낌이다. 우린 이제서야 A를 찾았구나. 예 그렇습니다. 나... 하지만 채팅창도 없고 도네이션 창도 올라오는 게 없고 지금 아마 시청자도 없을 거예요. 팟캐스트는 있을까? 팟캐스트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인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인을? 예, 일단은 팟캐스트도 그렇고 그래. 뭐라 해야 되냐 트위치 방송도 그렇고 기존에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층이라고 할 만한 방청자를 확보를 해놔야지 그 뭐 어딘가에 소개도 될 거고 저기에 얘기도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쵸 우리 콘크리트는 뭐 하나 타크리트 있었죠. 아 근데 정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좀 주변에 많이 알리면은 이제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화쯤 되면은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근데 뭐 이 정도 전 이제 이 정도 좀 이제 홍보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 홍보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부끄럽지 않아. 우리가 김승찬 씨도 이제 다음 화부터는 있고. 우리 홍보를 좀 합시다. 캐나다 사람들 하라고 헤이 할 거 있냐고 막. 아, 그래도 좋고. 아니,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한국어 방송이 돼서 어차피 그 떠나오기 전에 사귀어놨던 한국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김승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오히려 저는 추천합니다. 연말엔 우리 서드렉과 함께. 2018년은 서드렉 홍보의 해. 아! 멋있습니다. 정말. 네, 아, 그렇게 해서 우리 서드렉의 대 이제 그렇죠. 페이지 2로 넘어간다. 2017년은 우리들이 탄생하는 시기였고 탄생과 어떤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였다. 자아 형성이랑 이제는 홍보와 그, 이제 대중성을 바깥으로 알을 깨고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데미안.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알을 깰 시간. 소름.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다음 이제 근데 이제 다음 녹음이 1월 1일이나 20일, 31일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 맞아요. 안 그래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딱 이제 기점으로 우리 홍보도 하고 해서 일단은 미니멈 시청자 수를 10명, 트위치 방송은 10명, 요 서드렉은 그 재생수 100, 300. 네. 아니 왜냐하면 나 혼자 홍보했을 때 네? 500. 90을 넘었어요. 아이고. 그게, 그니까, 한 사람이 뭐, 눌렀다,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한 사람의 보통 평균적으로 7회에서 10회 정도 누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조금만 해도 최소 300회는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300회짜리, 앞으로 300회 정도는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또, 그렇잖아요. 원래 김생민 씨의 어떤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네. 기존에는 계속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시청자 수를 그냥 미묘하게 올려오다가 그 김숙 씨랑 그 송은희 씨가 방송을 그 냉부에서 요거를 이제 컨셉을 처음 공개를 했어요. 자기네들 비밀 보장을. 그러면서 거기가 터졌는 커지면서 거기에 파일럿으로 들어가 있던 게 영수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이슈가 되면. 근데 그 이슈가 될 때까지, 그니까, 그 흔히들 말하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근데 지금 김승찬 되게 전현무 같아. 너 지금 얼굴이 되게 전현무 씨처럼 나와. 이제 빨리 예능계 대부처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빨리. 노래 한번 해주세요. 웃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람이 씨! 그래서 해야지. 빨리 해주라고. 이렇게 여기 애쉬를 탄다고? 전현무와 함께하는 방송.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현무와 함께하는 방송. 여튼 그런 거 하여튼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서드렉 홍보를 좀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걸 좀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 시청자 수 트위치 10명 그리고 이제 저 팟캐스트 300회 재생을 목표로 해서 그 이제 내 생각에 10화 때 그러니까 9화 때 우리가 플랜을 짜서 10화 때 한번 빵 우리 셋이 한꺼번에 빵! 홍보를 그래요. 해서 그래야 땅이 빅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확 올려놓고 그때부터 서서히 떨어지겠지 뭐. 다 옆에 사람들이 가야?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가 됐든 듣는 사람을 만들어놔야지 뭐 주목할 만한 팟에 선정이 되든 아니면 요 트위치 TV에서도 딱 메인에 들어갔을 때 그 랜덤으로 뜨잖아요. 네. 그거에서 사람들이 아, 요 시청자 수가 뭐 한 10명, 20명 있네라고 하면 들어올린단 말이야. 그런 거라도 조금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네. 홍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고 내년부터 그 생각도 해요. 다른 요일에도 나 혼자라도 방송을 해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게임 방송국, 그러니까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이 게임을 사람들이 해요. 네. 지금 이게 우리가 뭘 해, 지금 콘텐츠 내용을 뭘로 해놨냐면 IRL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IRL? 네, 그게 리얼 라이프. 아, 리얼 라이프. 이게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게임인데 이 게임이 인기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런 노가리 방송 진짜로 이제 자기 생활 방송 할 때 이게 밈처럼 걸어놓는 거야. IRL 나 리얼 라이프 해준다. 인 리얼 라이프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걸맞 그것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오기도 하고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지 이 알람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평소 다른 날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성우 학원에서도 학원. 친구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방송을 했을 때 얘는 잘하겠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 중에서 게임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짜 이 트위치에서는 확실하게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한테는 난 적극적으로 방송하라 그랬어. 차라리 성우보다 돈도 더 많이 벌 거고 잘만 풀리면 물론 못 풀리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될 거예요 한번?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여기 그 제가 지금 김민철 씨네 집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잖아요. 나는 지금 뭐 월세 한 10만 원짜리 방을 하나 알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심한테 방이요? 거기 밑에 이제 테이블 하나 놓고 요렇게 해서 시스템을 하나 해서 방송 시스템을 하나만 딱 구축해 놓은 다음에 점점 늘려가는 거죠. 정말 조그맣겠다 방. 그런 방 말고 그 지하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그런 방들이 몇 개 있어요. 월세 10만원짜리. 아주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테이블 하나만 놓고서 반지하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내가 물어봤거든. 너 진짜 성화군 친구한테 너 진짜 방송 안 해볼래?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집에선 하기 힘들어요. 오빠가 만약에 사무실을 만든다면 내가 갈량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집이 어딘데 그 친구? 그 친구 집은 잠실 쪽일 거야.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뭐가 됐든 그 마음은 나도 이해하겠더라고. 집에서 그거를 새벽에 뭐 방송 돌리고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스트리머들은 자기 방을 방음 처리를 해다. 혹은 어디 뭐 스튜디오 같은 거를, 그러니까 스튜디오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그 집에 자기 독립해서 집에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뭐 민철이도 오게 하고 매주 한 명씩,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명 정도씩 불러서 한 달 정도 방송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 소스도 생길 거고 해서 그런 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매일매일 어떤 느낌 다르게 뭐 라디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코너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나 혼자만의 게임 방송, 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최신 게임 이런 거 싫어하거든. 아, 고전 게임을 하는 거지. 아재라서 그래요, 아재라서. 고전 게임 하면서 막 사람들 오, 막 이런 거 보고 막, 아우, 추억, 막 이러면서 막. 추억 돋네. 막 파랜드 택틱스 이런 거랑, 압추러스랑, 막 이런 거. 압추러스랑, 압추러스 한 뭐.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이런 거 하고 막. 네. 또 뭐. 디아블로 2, 1. 아, 그런 것도 있네, 디아블로 2, 1. 김승찬 씨는 혹시 뭐 만약에 내년에 플랜이 있다면?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었던 그 영어 방송 하나 이제 출발을 한 거 했거든요. 아, 네, 그거 잘 하고 있나요 아직도? 네, 계속 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녹음하려고 하고 있고 뭐 네. 엄청 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단순히 저의 영어 실력을 늘려야겠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아유. 하고 있는 녹음하고 네, 나서 그거를... 다시 들어요 우리 시청군. 네, 조금씩 들어요. 왜냐면 들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걸 좀 꾸준히 하는 거, 네, 꾸준히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것도 한번 주소 공유해 줄 수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 한번? 좀 민망하긴 한데 그냥 별로 콘텐츠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냥 나와가지고 섀도잉을 하는 거, 한 사람이 말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우리 승찬이가 살아있구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알려. 네, 주소. 승찬이가 우리 알려준대. 주소? 어떻게 들어가면은 김승찬 영어 방송? 팟빵에는 안 올리고 있고 그냥 아이폰 아이팟캐스터에만. 아, 그래요? 팟빵 돌리지 왜요? 거기 교육 그쪽에다가 진짜. 뭐, 올릴까? 뭐 이렇게 엄청 막 욕심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니까요. 아, 뭐, 생각 욕심 부리래요. 우리 맞아. 지금, 우린 욕심 넘치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 네, 욕심 없는 것도 안 되는 건 매한가지니까 네. 올리라고요. 우리 제목 정했잖아. 김승찬의 승찬 소리. 승찬 소리. 승찬 소리. 혼자 말하고, 혼자 승찬 해. 그리고 난 성우학원 다니면서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호흡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예를 들면 탑블레이드도. 그런 거 말고 이제 예를 들면, 류는 어딨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딨어? 그냥, 류는 어딨어? 그러니까, 류는 어딨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 류는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얘가 좀 열정적이고 이를 보이지 않겠어? 열정적이에요. 류는 약하지 않아! 류는 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호흡. 영어 할 때도 호흡이 있을 거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음절수? 뭐 실라블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음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만들었을 때 다섯 글자라서 다섯 음절인 게 뭐 영어에서는 세 음절이거나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게 때문에. 있죠.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숨차서 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발음은 중요하지 않다. 저도 나름 한국에서는 발음 좋다고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오, 진짜? 그래서 발음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는 일본어 공부하면서도 그걸 생각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리듬감이나 인토네이션만 잘 주면 발음이 뭉개져 있고 아예 말을 안 하더라도 그걸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 소호데스네. 아, 소호데스까나? 아, 와카리마시타. 약간 그 오바는 했지만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도 아, 대충 이 뜻이구나라고 알아듣고 해주잖아. 맞아 맞아. 근데 오히려 그거를 안 살리고 아, 소호데스네 와카리마시타 이러면 맞아, 모른단 맞아. 말이야. 어. 우리나라도 말이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한 사람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뭐 얘기를 제대로 안 했어라도 아 그래 그거? 어 그럼 되게 해주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내 생각엔 영어에도 분명히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스스로 뭘 대본을 써 영어로 그래서 그걸 발표하겠다고 하면 진짜 엉망인데 엉망진창. 차라리 저희 뭐 코난쇼나 어디 이렇게 쇼를 보면서 그냥 그 인토네이션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걸 넣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도 오, can you? 잘했다고 막 엄청 떠듬떠듬 했는데도 잘했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생각을 항상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성우학원에서 상당히 욕을 먹고 있어요. 아. 너무 이게 리듬이 이렇게 딱 이게 있다고. 그래서 뭐 내가 말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성우라면 류는 어딨어?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되는데 류는 어딨어? 류는 어딨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어. 야 류는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탑브레이크가 아니라 수라자하고 온 것인데 류는 약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류는 약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내리꽂으라. 류는 약하지 않아? 이렇게 류는 어딨어? 이렇게 이렇게 꽂으라고. 재밌구만. 내일 또 녹음해야 되는데 지금 막막합니다. 류는 과연 어딨을까요? 죽었대요 류는. I'm so sorry for hearing that. 야야야 난 믿을 수 없는 그 역할을 해야 돼. 언제 녹음한 거 한번 보여줘봐. 아, 녹음한 파일을 아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채팅방에 올려줄게요. 아, 재밌겠다. 네네, 제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부끄러울 것. 그 이제 승환이 말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내 것만 있지. 그럼 있어도 자르고 보내줘야지. 걔네들은 뭐가 돼 그럼? 혹시 알아? 다른 사람 혹시 어떤지 한번 들어볼 수 있고. 아, 뭐 그런 건 나중에 몰래. 알겠습니다. 방송이 아닐 때 살짝 들려줄게요. 아니 뭐 여튼 그래서 성우학원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야. 거기는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덕후 얘기를 하기가 편하다고 했잖아요. 네? 되게 그 성우에 대해서 판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목소리를 들으면 아 이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오, 그쵸.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일 때 누가 제일 잘 어울리냐 했을 때 아 그 성우님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이상으로 자기의 그런 성우의 지금 최종의 꿈을 갖기 전까지 계속 그 애니메이션계에서 언더에서 계속 뭘 해왔던 거야. 코스프레를 했던 뭐 라디오를 했던 그게 이제 또 뭐 문제가 됐던 게 그 네? 역할극처럼 하는 그런 게 그 얼마 전에 인천 뭐 사건인가 있었잖아요. 아 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게 그 비정상적인 아닌데 정상적인 곳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냥 캐릭터 놀이가 일상화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비정상으로 흘러간 친구고 그 친구는. 아 그렇군요. 그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캐릭터가 된 것인 것 마냥. 그러니까 더빙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어떤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던 거를 애니메이션 화면만 사와서 우리가 다시 입히는데 그 사람의 성격, 어떤 캐릭터 이런 거는 성우가 다시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작업을 해서 자기가 그 캐릭터인 것처럼 이게 대화를 하는데 이 언더에서는 좋은 점이 그거지.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이 성우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쏴준다면 언더에서는 통화를 할 수 있든 뭐든 상호 그게 되는 거야. 내가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마치 이 여자 주인공이 새로운 여자 이 여자가 새로운 여자 주인공 마냥 그 남자 주인공이 어 그래 가령아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도 해주고 그러는 거야.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는 데라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도 친구랑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계속 사극투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걔 친구랑. 하였는가, 왔소이까. 그랬어, 수고했어. 막 이런데 그게 재밌는 거 생각보다. 나그 사극말 타니까 그것도 생각난다. 그래서 나 너무 이제 리듬감이 심하다고. 사극말 타서 리듬감 심하면 머슴 된다고. 네, 마마. 그렇게 되니까. 무엇을 갖다 드릴까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드릴까쇼? 뭐를 갖다 드릴까쇼? 그러면 안 돼. 양반은 무조건 평평해야 되거든. 평평.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을 떠오시게. 물을 떠와야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을 떠와야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가가지고 또 욕먹었었지. 아유, 그렇구만. 머슴이구만. 여튼 그래서 그 사국투로 말하는 친구 얘기 맞아도 더 해주세요. 아, 뭐, 그렇습니다. 끝. 뭔 얘기 하려고? 너무 예전이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어. 우리도 뭔가 그런 컨셉 잡아도 웃길 것 같아요, 근데. 아, 김승찬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전에 막 고등학교 때 무슨 연기 이런 거 좀 하려는 뭐 팀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저 용 엄청 먹었어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저한테. 아, 그래요? 팀플들이. 예. 아, 나는 사실 이 성우 학원에 가장 처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나 오케스트라 딱 회장 끝나고 사실은 이 동아리 이제 그만하려고 했거든요. 아, 나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성우 동아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동아리가 있었어. 그랬죠. 네, 내가 근데 그 성우 동아리 출신들이 엄청 잘 됐어. 어, 진짜? 어, 그 요즘 성우 학원 가면은 10명 중에 3명이 그 동아리냐? 어, 그 동아리 출신의 성우를 내 롤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나는, 어, 그때 네. 그때만 해도 내가 그러니까 그 성우 동아리의 부회장. 어. 그 사람이 송두라 성우거든요? 누군지 모른다. 되게 유명해요. 그래요? 어, 송두라 성우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 요즘 가장 핫한 성우들 중에 하나예요. 오. 그 오버워치의 송부라. 손. 송부라. 손? 이름 이상하네? 솜, 어, 약간, 그 뭐, 뭐냐, 그 소독 솜 할 때 솜.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그 브라, 는 그 브라. 네? 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캐릭터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한 사람이에요. 아, 솜브라. 아, 여성분이네.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학교 본교 출신이에요. 그 어떤 성우나 연기의 그걸 한 게 아니라 이 동아리를 하면서 그 우리 연습하듯이 여기도 방학만 되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하고 뭐 합숙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더빙쇼를 해 얘네는 매 학기마다 엄마. 그래가지고 그런 걸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서 최종 성우 합격을 해서 프리 그게 이제 성우 업계는 그래요. 2년 동안 어떤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은 이후에는 내가 프리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아나운서들 프리 선언하듯이. 네. 근데 이제 그게 훨씬 더 자유로운 편이고 그렇게 해서 프리 선언을 하면 뭐 게임이든 뭐든 알아서, 성우, 게임. 알아서 일을 하는. 근데 이제 그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송부라 성우 하게 돼가지고 이제 오버워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우님이 되셨어. 어, 신기하다. 맨 처음에 그 동아리 이제 막 코난 더빙 해가지고 보신다 할 때 막 어, 오그라들 것 같아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잘해. 그니까 했나보다. 어,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았던 게 성우라는 게 네. 그때만 해도 2008년 이후에 이제 한 2009년 10년 정도 됐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그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게 크게 성형을 못하고 아~ 이제 방송국 아카데미에서 그 키우는? 소속 성우들이 있을 거지 않을까 네네네. 방송국마다 그 사람들이 강사가 돼서 했던 것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사교육도 많이 커지긴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동아리에서 그러니까 돈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전문 성우 한 분을 개인 사사처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야. 엄마. 우리도 마치 그 전문 지휘자 선생님을 모셔오듯이 그러면 이제 그 퀄리티가 다른 거지. 그죠.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어중이 떠중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보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출신들이 성우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동아리 출신이. 신기하다. 네. 재밌겠다 그것도. 그래서 난 거기 가고 싶었는데 세컨 수석하라고 씨. 띠리띠리 뿡뿡뿡. 그때부터 내 인생은 꼬였지. 오케스트라가 사면 인생 꼬이게 했어. 하지만 그래도 오케스트라 재밌잖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막 영화 더빙 이런 게 좀 점점 사람들이 그냥 외화를 자체를 보길 원하잖아요. 네. 더빙보다는. 그래서 성우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성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닌 것 같네. 사실 아니 근데 맞는 나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성우들이 필요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임 있잖아요. 게임? 게임이라 해봤자 아니요 게임이라 봤자라뇨. 그래 요즘 막 풀보이스 막 성우 게임이라고 막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네. 풀보이스 아니더라도 네. 작은 역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롤플레잉이더라도 기합 소리 하나 해도 다 성우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 그렇긴 한데 어. 그게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 기합만 가지고 그리고 게임의 페이가 엄청 세대요. 아 진짜로? 네, 그냥 어. 그리고 성우가 방송국 전속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건 아나운서만큼이나 돈을 못 받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프리 선언을 하면 돈을 좀 버는데 그때 제일 좋은 페이가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네. 그 게임.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망하지 않는 몇몇 성우 분야가 있어요. 외화 더빙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뭐 주름 잡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승찬 씨 말대로 더 이상 외화는 이제 우리 그걸로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이런 방송국도 많기 때문에 물론 요번에 크리스마스라고 애들 많이 본다고 더빙 많이 해놨더라고요. 특선 영화요. 어. 갑자기 막 더빙으로 나와서 놀랄 때가 있었어요. 며칠다가. 그렇긴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성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들을 찾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고 요번에 투니버스를 투니버스 공채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네. 투니버스는 지금 CJENM 소속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요즘 TVN이나 저기 그 뭐 OCN이나 네. 자체 제작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투니버스도 자체 제작을 많이 하는데 그 포커스가 유튜브 채널로 많이 가 있어요. 어, 진짜로? 그 마기레쇼라고 알아요? 네, 그거 마기레쇼 그거 그냥 거기 출신들이 거기 출신들이 생각보다 잘 나가잖아. 어, 진짜? 그, 거기 뭐 우리가 아는 그 아역들도 다 거기 쇼 한 번씩 나왔었고 김유정이니 뭐 사실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아역들 애기들 좀 위주로 하는 좀 방송 예능이거든요. 그 본의 아니로 뜬 애도 거기 나왔었고. 아,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 마계의 쇼가 그러니까 한때는 정말 잘 나가서 어린이계의 무한도전이라고 불렸었어. 어, 진짜? 그랬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투니버스에서 방송을 안 하길래 얘네가 마기레쇼를 버렸을 리가 없는데 어딨지라고 찾아봤더니 유튜브 채널로 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마기레쇼 출신들의 그런 어린이들을 요즘 뭘 하고 있냐면 1인 크리에이터 만들기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 자기 컨텐츠 올리게끔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투니버스 채널은 맨날 안녕 자두야 이런 거 재방송해주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어디 사와서 더빙을 하는 게 아니라 투니버스 자체 제작. 근데 자체적 그게 지금 이제 과도기라서 좀 재미가 없어. 맞아. 네, 사실 우리나라 아직 애니메이션은 옛날부터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 투니버스가 한번 그 공채 성우들을 잘 뽑아가지고 크게 떴던 적이 있어. 그 더빙으로 어떤 거죠? 그 뭐 그 룽계 경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모르겠네요.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성우들이 자기네들이 약간 메인이 돼가지고 네. 대본 이외에 어떤 그런 것도 하면서 뭐 되게 재밌게 더빙을 했거나 어떤 본 캐릭터를 일본의 그런 원작 애니보다 훨씬 잘 살렸거나 이런 것들이 몇 번 케이스가 나오면서 투니버스 한번 성우 업계에서 확 뜬 적이 있었거든요. 아, 사실 알 것도 같아요. 진짜 어떤 경우에는 일본 성우보다 훨씬 잘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한창 나오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그것도 많이 죽었다 내 생각에. 그 이유는 이제 그 투니버스에서 자체 제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자소서에다 그 얘기를 이제 줄창줄창 썼지 막. 내가 지금요 뭐 이것도 하고요 트위치도 하고요 막 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난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PD 공채를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니까 아 갑자기 또 성우 얘기하니까 옛날에 제가 데스노트 더빙판이 훨씬 전 더 좋았더라고요. 어, 그 가끔 있어요 더빙판이 더 좋은 것들이. 캐로로도 좋았어 더빙판이나. 아 맞아 맞아. 그 캐로로 한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진짜 유명한 성우들이에요. 아 그래요? 찾아봐요 나중에. 예. 저 그 기로로랑 그 도로로 그 분들밖에 모릅니다 성우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성우를 안다는 게 어디야? 웬만한 일반인들이 성우에 대해서 찾아볼 일이 어디 있어? 기로로는 기로로고 도로는 도로로지 말하는데. 그러는데. 아 뭐. 여튼 다시 그럼 크리스마스로 돌아갑시다. 아 요즘 좀 크리스마스 얘기 안 해? 크리스마스인데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캐롤을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난 캐롤 얘기를 좀 하려고. 와우. 김승찬 씨 좋아하는 캐롤 뭐예요? 저는 그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네. 어떤 노래였죠? 멜로디가 뭐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키를 부르는 남자 키. 그럼 머라이어 캐리 남자 키로 낮춘 다음에 I don't want for lov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재밌더라고 생각보다. 저는 그 LP 판을 모으거든요 집에서. LP 판도 모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LP 시절에 잘 나가던 캐롤 싱어를 네. 소개를 하나 해드릴 게 없다 싶어서 그 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캐롤로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즘도 그냥 뭐 멜론이든 어디든 치면 다 나와. 유튜브에 쳐도 나오고. 하여튼 이분이 약간 그 지금 그 캐롤들이 사실 네. 그 20년대, 30년대 재즈 곡들이, 재즈 리메이크 곡 같은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재즈, 이제 재즈가 시즌이 이제 겨울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재즈가 잘 팔릴 거 아니야. 드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불렀던 노래들, 이렇게 만들어졌던 노래들이 지금의 캐롤로 자리를 잡은 거래요. 아, 진짜로? 네. 아, 재즈가 먼저 쭉 해가지고 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재즈 창작곡이었던 거야, 다. 몰랐네. 그래서 그때 그 불렀던 그 재즈 가수들의 원곡을 들어보면은 이제 뭐 베리에이션도 많고 막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그 머라이어 페리의 노래도 이제 거의 20년 됐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팝송에서 시작된 캐롤을 범주도 있는 게 맞다. 이거는 이제 거의 거의 이제 장르다. 이제는 팝송이 아니라 이제 캐롤의 단계로 갔다. 이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 그 아리아나 그란데 그 산타 베이비도 네. 이제 뭐 핫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의 음악이 이제 점점 굳어져서 어떤 트레디셔널 송처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나왔던 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른 노래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나는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재밌는 노래를 뽑으라면 그 루돌프 레인디어 이제 누돌프 사슴코라는 아 그게 원작이군요. 원작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부른 게 웃긴 점이 뭐냐면 네? 이 노래에 루돌프가 나와. 뭐라고? 루돌프가 나와서 루돌프 나는 루돌프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빛나는 코를 가지고 있지 I'm a nose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한번 들려줄게요 기다려봐요 아, 이거 뭐 걸리는 거 아니겠죠? 아이 뭐 어때 네. 다 쓰던데 뭐 상업적 목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빈 크로스비의 루돌프 The Rain The Red Nose The Reindeer 요걸 한번 들어볼게요 Reindeer? 네, 2분 15초짜리인데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가 노래 부르다가 마치 산타처럼 말을 해요. 전기 세게. 아니야, 그냥 루돌프 일로 와봐 이런 느낌으로. 광고는 건너뜁시다. 네, 남들 광고니까요. 네. Well, you know Dasher and Dancer and Prancer and Vixen, Comet and Cupid and Donner and Blitzen. But do you recall the most famous reindeer of all? Talking about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had a very shiny nose. And if you ever saw it, well, you would even say it glowed. All of the other reindeer used to laugh and call him names. They never let poor Rudolph join in any reindeer games. Then one foggy Christmas Eve, Santa came to say, Why, Rudolph, look here, Rudolph, with your nose so bright, won't you guide my sleigh tonight? Then how the reindeer loved him, and they shouted out with glee,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you'll go down in history. History. No. I'm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I've got a very shiny nose. And if you ever saw it, well, you would even say it glows like a rose. All of the other reindeer used to laugh and call me nice. They never let poor Rudolph join in any reindeer games. Then one foggy Christmas Eve, Santa came to say, Oh, say Rudolph, I say Rudolph, with your nose so bright, won't you guide my sleigh tonight?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you go down in history. On Dasher, on Dancer, on Prancer, on Vixen, on Comet, on Cupid, on Donner, on Zubbin.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네, 들으셨습니다. 네. 요! 예. Hey, Rudolph, I said Rudolph!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애드립을 넣은 거지. Hey, Rudolph, come here, Rudolph! 루돌프, 일로 와봐! 그래서 뭐, 요 노래를 난 제일 좋아해요. 그, 우주가 레인디어 나오는 부분에, 그, 실제로 루돌프가, 난 루돌프예요! I'm Rudolph, reindeer!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귀엽네요. 네,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아, 고그라들었어요. 또, 김민철 씨는 좋아하는 어떤, 저는 최근에 약간 슬픈 또 캐롤을 발견했어요. 그 딴딴딴따라란딴딴 웨메 라스트 크리스마스일 겁니다. 네,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를 들어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좋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거를 이제 좀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더니 해석이 되니까 너무 슬픈 거 있죠. 가사가 라스트 크리스마스 I gave you my heart. 작년 크리스마스 난 너에게 내 심장을 주었다. 그렇지, 마음을 줬어. 조항을 주었다. But you gave it away. 넌 그걸 팔아버렸지. 아,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this Christmas 나는 this Christmas I save my save me from her tears. 눈물로부터 날 구하기 위해서 I give it to someone. I give it someone to special. 난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줬다. 뭐 이런 노래더라고요. 나쁜 노래네. 나중에 잔재 너 때문에 울었으니까 오늘 딴 남자 죽을 거야. 그럼 딴 여자는 뭐가 돼? 글쎄 모르겠어. 어제 생각보다 딱 그 음장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스토리가 있는 노래였잖아. 이랬습니다. 차라리 차량한 노래였네요. 그죠. 차인 뒤에 노래였어요. 몰랐어 내가 차였다는 거를. 김수찬 씨는 뭐 크리스마스 오늘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크리스마스가 끝나가고 있지만 그쵸? 캐나다에서는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Today is Christmas. 이제 뭐 어떻게 보낼 겁니까? 지금 아침 9시인데 네. 블리자드 들어보시죠. 블리자드. 네. 네. 네. 눈보라 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눈보라 엄청 치고 있어서 아 물론 오늘은 뭐 따로 제가 계획은 없었고 내일이 박싱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박싱데이가 뭐예요? 네, 저, 네. 그 유럽에서 축구하는 날 아니야? 저 유래는 모르겠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위키를 찾아봤어요. 성 스테파노의 날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가리키는 말로 많은 영연방 국가에서 크리스마스와 함께 휴일로 정하여 성탄 연휴로 하고 있으며 뭐 여러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그냥 뭐 정확하게 예를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백화점 이런 데서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세일하는 거구나. 예, 세일하는 날이라 내일 나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눈이 너무 와가지고 걸어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뭐 그래도 뭐 갇혀 있더라도 그 기숙사 같은 거랬죠? 네, 기숙사에. 예, 예. 그럼 뭐 거기 여자 기숙사도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같이 있는데 네. 대부분 다 집에 갔죠. 네. 아 그래. 그래도 뭐 마치 막 그리핀도르의 기숙사처럼 도널론을 보면서 너도 남아 있니? 나도 남아 있어. We are alone.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낭만적이야. 그래 변화를 싹싹하면서 그래. 너무 낭만적인 걸. 널 위해 준비한 초콜릿이야. 개구리 초콜릿. 이렇게 한번. 허마니. 허마니. 아 그래도 저 이제서야 미녀 야수를 봤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쁘지. 엠마 왓슨 너무 잘 컸어. 허마니 언니. 에휴, 예쁘더라고요. 평날로 어디 형님께서 혹시 어떤가요? 기숙사 거기는 근처 거기 뭐 티멀튼 없어? 바로 앞에? 평날로라던가 거기 직원들도 다 집에 갔어요. 직원들도 집에 갔어요? 티멀튼? 그럴 수가. 오히려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쓸쓸하고 외로울 때야말로 진짜 기회일 수 있어요. This is a chance. 거기 이제 똑같이 집 못 가는 어떤 동양계 친구들 외로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다던가. 그래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 딱 표정 보니까 그냥 집에 있을 표정인데 생각이 없어? 진짜 볼 생각이 없어? 블리자드는 알코 잘 됐다 집에나 있어야겠다 집에 있을 핑계가 생겼다 요넥스 티셔츠나 입고 있어야겠다 이런 말은 사서 먹을 거야 느낌이지 부들부들 쌓여 죽는 거다 이제 아이씨 안 되는데 우리 승찬이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일기로 약속했는데 아 아니야 혹시라도 진짜 알아 나중에 어르신 막 데리고 그것도 그리고 박싱데이 때 딱 백화점 갔는데 그 세렌디피티처럼 장갑을 하나 딱 집었는데 세렌디피티 장갑을 하나 딱 집었는데 나머지 한쪽을 어스 Would you please? 해서 그래 Do you believe in destiny? 하면서 갑자기 지폐에다가 지폐에다가 연락처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고 막 구세금 내놓고 막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빡쳤는데 줄 거면 줄 것이지 뭐 남자 갖고 노냐?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이지 아마. 아 정말 극혐입니다. 콜레라 시대. 그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껴놓는 거 아닌가? 그 지폐도 있고 뭐 그 책에다 자기 연락처를 적었는데 나중에 뭐 남자 주인공이 한 2년 후에 중고서점에 가서 그걸 샀는데 뭐 똑같은 책이었다 뭐 이런 거지 뭐. 아 극혐이다 진짜. 극혐이야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싫어. 너무 싫다 까먹겠다 까먹겠어. 지금 박싱데이 한번 노려봅시다. 응, 박싱데이 때 한번 백화점에서. 네. 너는 박스를 사고 난 너를 박싱할게, 걔. 아, 그거 뭐야. 이제 너 드립이 낡았잖아. 미안해. 그리고 오늘의 일단은 그 수학은 디스코드로서 이제 김승찬 씨의 안정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영상도 좋고, 목소리도 잘 나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구먼. 갑자기 슬프다, 그 말이. 전혀 없는 거야, 이제. 네, 전혀 없어요. 뭐 딜레이도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음량도 적당하고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음량도 이제 PC 음량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든 생각은 이제 승찬이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느낌. 힘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슬슬 이제 해도 뜨고 김승찬이 피곤할 때가 됐어요. 아 피곤한데 이제 블리자드도 원래 오늘 늦잠 잘 났는데. 이렇게 해도 크리스마스는 보내는 거야. 자 그럼 뭐 이제 11시 전에 우리 방송 접고 각자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도록 하죠. 어휴 벌써 11시네요. 네네. 뭐 우리 오늘도 1시간 넘게 했을 거예요. 1시간 반 했을 걸요 거의. 이제 1시간 9분 됐어요. 이제 그만 합시다. 진짜 오래 간다. 이제 생각보다 오래 해, 우리. 우리 그냥 떠들면 1시간이야, 1분이. 이제 나는 그 생각도 들어. 그래가지고, 조동아리라고 그 유재석 씨가 만든 그게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술 한잔 안 하고서 뭐 4시간, 5시간 밤새는. 아, 진짜? 그래서 만든 조동아리라는 건데. 우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유. 근데 그 전에 체력이 안 돼서 죽을 거야. 언젠가 김승찬네 가면은 김승찬 체력을 다 빨아먹으면서 오늘은 나 혼자 행동할 때라고 할 때까지 내가 우리 이렇게 떠들어서 이렇게. 어우 좋아요. 좋아요. 술 한잔 터졌습니다 나중에. 아예 좋습니다. 그 뭐 그냥 여담으로 뭐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였던 07학번 네? 동아리 회장님. 아, 잊고 있었어요. 네, 그분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 해서 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로? 인큐, 인큐? 오잉. 오잉, 오잉? 오잉이. 오잉, 오잉? 오잉크 형. 오잉크 형. 하여튼 뭐, 그래서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게 연말 연시고 크리스마스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김승찬도 내년 크리스마스쯤에 볼 수 있는 걸로. 네. 네. 네. 내년이면 졸업이죠, 일단은 그 컬리지는. 아니 내후년 3년이에요? 내후년 6월? 네 6월 정도? 내후년 아니 그러니까 그 인턴십이 껴있어요 학기 자체에 네 인턴십이 껴있어서 그거를 하느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2년 6개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후년 말? 네네네네 내후년 말 네. 그래요 뭐 그때쯤에 인턴십 하면 돈은 주겠지 작게라도 주겠지 작게라도 그때 그럼 한번 보는 걸로 나도 열심히 돈을 모아보는 걸로 네네 그때쯤엔 약국을 하나 가지셔야죠 아닙니다 네? 멀었습니다 빚 내서라도 안 돼 약국은 천천히 나는 그러면 김승찬 오기 전까지 내가 주택 사면서 빌려놓은 1억의 빚을 다 갚는 걸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죠 네 내후년 2년 정도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2년이나? 좋았어요 저는 약국은 좀 오래 보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한 5년쯤 지나 살일까 그럼 뭐 일단은 뭐 종잣돈을 모아야 되니까 1억을 모으는 걸로 마찬가지로 네 1억은 모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아유 진짜 연말 연시 같네 막 계획도 세우고 네 계획도 세우고 좋네요 그러면 일단은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다같이 안녕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뭔가 좀 이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럴까요? 네. 그럼 내가 메리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서 끝내시죠 좋아요 다같이 메리 크리스마스